보는 건데도 낯설지가 않네요. 이 거리에서 함께 했었던 그대와의 추억들 늘 생각했었죠. 이런 날이 오기를 다시 그댈 만나길 사랑했던 그날처럼 무슬까 미안했던 일도 지워질까 수많은 사랑과 이별 지나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그대 없이 살아온 날은 많은 걸 알게 했죠 당연했던 많은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니었음을 다 기억이 나죠 그땐 몰랐었던 그때만 웃는 웃음들 사랑했던 그날처럼 웃을까 미안했던 일도 지워질까 수많은 사랑과 이별 지나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한년 돌아서는 길 입술이 떨려 다시 살아